다시 부대끼던 고단한 내 삶이 스며든 바람 얼어붙은 가슴에 그 눈이 닿으면 나도 모르게 스미는 눈물 아 다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잊어버릴 꿈인데 다 알면서도 난 잠이 들지 못해 햇살에 눈을 가린다 내겐 아플 만큼 눈부신 사람 따스 세상 틈에 지워진 아득한 내 이름 다시 꺼내어 불러준 그대 babe 다물거품처럼 모래알처럼 흩어져버린 맘인데 난 알면서도 잠이 들지 못해 그대가 내게 웃는다 내가 미울 만큼 눈부신 사람 따스한 눈길이 날 향한 그 손길 미소가 번진다